찬이의 일기. 2016년 8월 9일 날씨 햇빛 다음 비가 왔다. 제목 옷이 됐어. 엄마 친구 아키코 아줌마는 재팬이스다. 오늘은 아줌마가 우리 집에서 점심을 먹었다. 엄마가 자채를 만들어 주었는데 아줌마가 먹더니 엄청 오시데스 오시데스라고 했다. 유찬이의 일기 끝.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 스토리 바이블. 지은이 셀리 로이드 존스. 하나님의 심부름꾼. 요나와 큰 물고기. 요나 1장에서 4장.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하나님은 요나에게 맡기실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 일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너희 철천지 원수에게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해주어라. 싫어요. 그들은 악한 짓을 일삼는 나쁜 사람들입니다. 요나가 말했어요. 맞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나를 떠나서 멀리 달아났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향한 사랑을 거둘 수 없다. 내가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겠다. 그들을 용서할 것이다. 안 돼요. 그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요나는 말했어요. 요나는 속으로 말했어요. 달아나야지. 멀리 하나님이 나를 찾으실 수 없을 만큼 아주 멀리 달아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안 해도 되겠지? 좋은 계획이야. 자기 딴에는 좋은 계획이니까 그렇게 말했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계획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나봤자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내시거든요. 요나는 자신의 계획을 밀고 나갔어요. 니느웨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는 표 한 장 주세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에 올라탔어요. 그런데 머자나 거센 바람이 불면서 배가 앞뒤로 옆으로 마구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요나는 자기 자리에 꼿꼿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쫓아서 큰 풍랑을 보내셨고 그래서 요나의 잘못된 계획은 시작부터 틀어진 것입니다. 선원들은 배를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어요. 배가 가라앉는다! 그들은 그렇게 소리치며 모든 것을 물속으로 던지기 시작했어요. 진 보따리와 먹을 양식 할 것 없이 무엇이든지 보이는 대로 다 버렸지요. 그때쯤 요나는 큰 풍랑이 자기 잘못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선원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대신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풍랑이 그칠 것이오. 선원들은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어요. 요나가 소리쳤어요. 모두의 목숨을 건질 길은 그것뿐이오. 그래서 하나, 둘, 셋, 풍덩. 요나가 물에 닿기가 무섭게 물결이 잔잔해지고 바람이 잦아들고 풍랑이 그쳤어요. 바로 그때 요나가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틀림없이 물에 빠져 죽은 줄로 알았을 때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그를 구해주셨습니다. 물고기는 요나를 한 번에 꿀꺽 통째로 삼켜버렸어요. 요나는 분명히 자기가 죽은 줄로 알았을 거예요. 그 안은 꼭 무덤 속처럼 아주 캄캄했으니까요. 하지만 음식 썩은 냄새도 나고 미끌미끌한 해초도 만져졌어요. 그래서 요나는 자기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는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꼬박 사흘 동안 그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 앉아서 요나는 생각했어요. 그는 자신의 계획이 아주 어리석은 계획이었음을 깨달았어요. 그는 달아난 것이 후회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는 큰 물고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용서를 구했답니다. 사흘 후에 물고기는 요나를 어떤 모래사장에 뱉어냈어요. 바로 그때 요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그에게 들려왔어요.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요나는 예 하고 말했어요. 그는 곧바로 니느웨로 가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전했어요. 요나는 그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 멀리 달아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어서 하나님께 가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용서해 주십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나기를 그만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웠어요. 요나처럼 말입니다. 먼 훗날 하나님은 또 다른 심부름꾼을 보내셔서 그와 똑같은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요나처럼 그분도 사흘 동안 칠흑같이 캄캄한 곳에서 보내시게 되지요. 그런데 이 심부름꾼은 하나님의 친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말씀이라고 부르게 되지요.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번역된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온 세상에 알려주고 싶으신 모든 것을 갖고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준비하라. 노예 생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 느헤미야 8장에서 10장. 말라기 1장, 3장, 4장. 에스라 7장. 일주일 내내 계속되는 파티에 가본 적이 있나요? 온종일 계속되는 설교는 어떤가요? 노예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이며 자기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지 여태 잊고 살았었어요.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규칙들을 그들에게 읽어주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설교가 계속될수록 그들은 모두 자꾸 슬퍼졌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설교가 지루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었어요. 참 이상하지요. 에스라가 읽어나가는 규칙의 책은 마치 거울과 같았어요.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그런 모습이 싫었어요. 이제 와서 보니 그들은 마땅히 살아야 하는 대로 살지 않았어요. 무자비하고 이기적이었어요. 우리는 망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실 거다. 그들은 소리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들은 스스로 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물론 그들은 에스라의 이름에서 힌트를 얻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의 이름은 도움이 여기 있다 라는 뜻이니까요. 또 느헤미야의 이름에서는 더 강한 힌트를 얻을 수도 있었을 테고요.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라는 뜻이거든요. 곧 보겠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하려고 준비하시는 중이었어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자녀를 보았어요. 그들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가득 고여 뺨으로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그는 설교하다 말고 중간에 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부터 파티 시간입니다 하고 소리쳤어요. 그래서 그들은 파티를 벌였답니다. 일주일 내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에스라는 말했어요. 온종일 그들은 하나님의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하셨던 놀라운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세상을 지으신 이야기,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약속을 주신 이야기,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구해주신 이야기, 모세를 통해 백성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 이야기, 그들은 특별한 땅으로 인도하신 이야기였어요. 절대로 그만두거나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끊어지지 않고 언제까지나 영원한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들을 무슨 일이 있어도 번번이 자꾸만 계속 구해주신 이야기 말이에요.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언제나 사랑해 주셨다는 걸 백성들은 기억하게 되었어요.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키셨고 그들을 보살피며 용서해 주셨던 것을요.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에도 그분을 피해서 달아났을 때에도,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을 때에도 말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언제나 사랑해 주셨다는 걸 백성들은 기억하게 되었어요.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키셨고 그들을 보살피며 용서해 주셨던 것을요.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에도, 그분을 피해서 달아났을 때에도,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을 때에도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그분의 백성들에게 더 들려주신 말씀이 있답니다. 나는 너희를 향한 사랑을 거둘 수 없다. 너희는 내 마음의 보물이다. 그런데 나는 너희를 잃어버렸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부드럽게 비추어 어둠과 두려움과 죽음을 쫓아내는 해와 같다. 너희는 마냥 행복해질 것이다. 넓은 들판에서 자유로이 뛰노는 어린 송아지들처럼 될 것이다. 내가 약속했던 내 심부름꾼을 보낼 것이다. 너희가 내내 기다려왔던 그분, 구원자, 그분이 오고 계시다. 그러니 준비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준비하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지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알짜배기 부분이 이루어질 때가 거의 다 되었어요. 하나님이 친히 오실 것입니다. 그분의 사람들을 벌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해주시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진짜 파티가 시작된답니다. 바로 그분, 아기 예수님의 탄생, 누가복음 1장에서 2장.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어요. 하나님이 기다려 오신 그 순간이 마침내 왔습니다. 맨 처음부터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곧 오십니다. 그분의 사람들을 도우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어떻게 오실까요? 어떤 분이실까요? 어떤 일을 하실까요? 산들이 절이라도 했을 것입니다. 바다들이 함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나무들이 손뼉을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땅은 숨을 죽였어요. 그분은 하늘에서 내리는 눈처럼 소리 없이 오셨어요.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어둠 속으로 그분은 오셨답니다. 마리아는 자기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했어요. 믿은 것입니다. 진짜로 천사가 말한 대로 되었답니다. 아홉 달이 지나서 마리아는 아기를 낳을 때가 거의 다 되었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다윗 왕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갈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작은 동네에 도착해 보니 이미 방이 다 차 있었어요. 잠잘 곳이 없었던 거예요. 여기는 묵을 곳이 없으니 딴 데로 가보세요. 여관 주인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하나요? 곧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텐데 말이에요. 결국 요셉과 마리아가 찾아낸 곳은 낡고 허름한 마구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소들과 나귀들과 말들이 사는 곳에 묵었답니다. 바로 거기 마구간의 닭들과 나귀들, 소들 사이에서 고요한 밤에 하나님이 놀라운 선물을 세상에 주셨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아기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를 잘 싸서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그들은 짐승들의 여물통을 침대 삼아서 밀집으로 폭신폭신하게 이불을 깔아주었지요. 그리고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하나님의 그 크신 선물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의 이름을 예수, 임마누엘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 라는 뜻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온 세상의 빛, 목자들 이야기, 누가복음 2장. 바로 그날 밤 별들 사이에 갑자기 밝은 별 하나가 새로 나타났어요. 둥글고 캄캄한 하늘의 별들 중에서 이 별이 가장 환히 빛났어요. 하나님이 그 별이 반짝이니까 다른 별들은 한밤에 그 별이 반짝이니까 다른 별들은 다 빛을 잃고 말았지요.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이 태어나실 때에 그 별을 거기에 두셨답니다. 환한 조명처럼 그분 위를 비추고 어둠을 밝히도록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아기에게로 가는 길을 보여주려고 말이에요. 있잖아요. 하나님은 마치 새로 아빠가 된 사람과 같았어요. 하나님이 기쁜 소식을 혼자만 알고 계실 수 없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그분은 이 순간을 기다려 오셨거든요. 그래서 모두에게 알리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노력을 다 하셨어요.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에게 기쁜 소식을 들려주었지요. 하늘에 특별한 별을 두셔서 그분의 아들이 어디 있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거대한 천사 합창대를 보내셔서 세상에 기쁜 노래를 부르게 하실 참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여기 오셨다. 가서 그분을 보아라. 내 작은 아기를. 하고 말이에요. 만약 우리 같으면 그런 웅장한 합창대를 어디로 보낼까요? 커다란 공연장으로? 아니면 왕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합창대를 한밤중에 어느 작은 고을 언저리의 작은 언덕으로 보내셨답니다. 베들레헴 바깥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던 보잘것없는 목자들에게 노래를 불러주라고 그 많은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목자들을 비웃고 무시하고 여기에 감히 쓸 수 없는 여러 못된 말들을 욕하곤 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 목자들은 보잘것없는 사람, 그저 아주 지저분한 천민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목자들을 아주 중요하게 보신 것이 틀림없어요. 기쁜 소식을 처음 들려줄 사람들로 그들을 택하셨으니 말이에요. 그날 밤 들밭에 나가 있던 목자들 몇 명이 모닥불을 쬐고 있는데 갑자기 양들이 파드닥 뛰었어요. 뭔가에 겁이 났던 거예요. 나무들이 바스락거렸어요. 무슨 일일까요? 새가 푸드덕 날아간 것일까요? 목자들이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들 앞에 커다란 빛의 용사가 어둠 속에 빛을 발하며 서 있었어요. 환하게 빛나는 그가 말했어요. 나를 무서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를 해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온 세상 모두를 위한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다.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셨다. 너희가 가면 볼 수 있다. 아기는 구유 안에서 자고 있다. 천사 뒤쪽으로 이상하게 빛나는 구름이 보였어요. 사실은 구름이 아니라 천사들이었답니다. 수없이 많은 천사들의 군대가 빛으로 무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존귀와 영광과 우리 모든 만세를 하나님께. 그러더니 천사들은 나타날 때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요. 목자들은 불을 끄고는 양들을 두고 달려갔어요. 풀에 덮인 언덕을 내려가 베들레헴의 문들을 지나고 좁다란 자갈길을 지나 어떤 집 앞마당을 지나고 계단을 뛰어내려가 여관을 지나고 모퉁이를 돌고 울타리를 지나서 마침내 그들이 다다른 곳은 어떤 허름한 마구간이었어요. 목자들은 숨을 골랐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발끝으로 걸어 안으로 들어갔지요. 그들은 더러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전에도 그들은 이 약속된 나이에 대하여 들었는데 드디어 그분이 오신 거예요. 별들을 지으신 분이 아기로 오셔서 엄마 품에서 잠자고 있었어요. 이 아기는 그날 밤 하늘에 빛나던 그 밝은 별처럼 되실 것입니다.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시고 어둠을 몰아내실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실 것입니다. 밤이 어두울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나겠지요. 만왕의 왕, 새 박사 이야기, 마태복음 2장. 머나먼 동방에서 세 명의 지혜로운 사람이 똑같은 별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하나님이 하늘에 두신 그 별들이었지요. 그들은 그것이 징조라는 것을 알았어요. 왕이 태어났다는 뜻이었지요. 그들은 이 별을 기다려왔어요. 이 별이 나타날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오셨다. 그들은 소리쳤어요. 우리가 그곳에 있었다면 해가 뜰 때까지 웃고 춤추고 노래하던 그들의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새벽녘에 그들은 낙타의 짐을 싣고는 아기에게 드릴 선물을 준비했어요. 황금, 유향, 모략. 가장 귀한 보물을 가져갔답니다. 향기가 곱고 반짝반짝 빛나는 특별한 물건들. 왕께 딱 어울리는 것들이었지요. 새 박사는 길을 떠났어요. 만약 우리가 그들을 만났다면 왕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아주 부유하고 똑똑하고 중요해 보였답니다. 그들은 낙타를 타고서 끝없는 사막을 가로지르고 아주 가파른 산들을 올랐다가 아주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고 거친 강을 건너고 풀밭 평원을 지나서 밤낮으로 낮과 밤으로 계속 갔어요. 그러다 보니 몇 시간은 며칠이 되고 며칠은 다시 몇 주가 되고 몇 주는 다시 몇 달 또 몇 달이 되어서 마침내 그들이 다다른 곳은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은 그 일대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어요. 그곳에는 왕궁이 있었어요. 왕은 왕궁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왕궁으로 갔어요. 하지만 그들은 곧 깜짝 놀라게 된답니다. 그들은 왕궁에서 헤로왕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라면 아기가 어디 있는지 틀림없이 알 테니까요. 그러나 헤로왕은 몰랐어요. 사실 그는 새 왕이 났다는 소리가 싫었어요. 마음이 불쾌했어요. 자기 말고는 아무도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거든요. 다행히 헤롯의 신하들이 자신들의 책에 쓰여 있는 내용, 하나님이 그 아기 왕에 대해서 하셨던 말씀, 새 박사에게 알려주었어요. 베들레헴으로 가시오. 거기 가면 아기를 만나게 될 것이오. 갑자기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박사들에게 길을 일러주었어요. 그래서 새 박사는 별을 따라 큰 도시를 벗어나 작은 고을 베들레헴으로 들어갔습니다. 별을 따라 거리를 지나고 좁은 흙길을 지나 마침내 도착한 곳은 어느 작은 집이었어요. 잠깐만요. 그곳은 왕궁이 아니었어요. 호위병은커녕 하인들도 없었어요. 깃발도 빨간 용단도 없었어요. 나팔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박사들이 잘못 찾아온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박사들은 그 작은 집안에서 엄마 무릎에 앉아있는 아기를 만났어요. 아기 왕을 만난 것입니다. 세 사람은 어린 왕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멋지고 화려한 터번과 반짝이는 금 면류관을 벗었어요. 그들은 그 지체 높은 머리를 바닥에 조아리며 빛나는 보물을 아기에게 바쳤습니다. 아득히 먼 옛날에 하나의 여정이 시작되었고 그 여정을 따라 새 박사는 여기까지 왔답니다. 작은 고을, 작은 집, 작은 아기에게로 말입니다. 멀고 먼 옛날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왕에게 말입니다. 이 아기는 새로운 왕이었어요. 하늘나라의 왕이신 그분이 가난해지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도 힘없는 아기가 되셨어요. 이 왕은 대장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종이 되려고 오셨답니다. 천국이 뚫고 들어오다. 세례 요한 이야기. 마태복음 3장. 누가복음 1장 3장. 요한복음 1장.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과 비슷한 때에 또 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일을 맡기셨어요. 예수님을 잘 맞이하도록 모든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일이었지요. 요한이 태어나던 날 그의 아버지는 알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신다는 것을 말이에요. 요한의 아버지는 아주 기뻐서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절대로 그만두거나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끊어지지 않고 언제까지나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분이 천국에서 우리에게 빛을 보내시니 그 빛이 해처럼 우리를 비추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추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네. 요한은 자라서 솔직히 말해서 좀 별난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사막에 살았답니다. 그리고 낙타털로 만든 꺼끌꺼끌한 옷을 입었어요. 턱수염은 덤불처럼 아주 부스스했고요. 머리는 길고 덥수룩했어요. 가장 이상한 것은 따로 있었지요. 그는 메뚜기만 먹었답니다. 그는 메뚜기를 꿀에 찍어서 먹었어요. 아마도 맛을 내려고 그랬나 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한을 보내셔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말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나던 것을 그만두고 그분에게 달려가십시오. 여러분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구원자가 오십니다. 마음을 준비하고 그분을 맞이하십시오. 여러분의 왕께서 오고 계시니 준비하십시오. 아주 많은 사람이 요한의 말을 들었어요. 그들은 죄를 지었던 것이 마음에 걸렸고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났던 것을 그만두고 싶었어요. 구원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사람들을 물속에 잠기게 했다가 다시 나오게 한다는 뜻이지요.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을 따르고 싶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는 표시였어요. 하루는 요한이 보통 때처럼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물가로 걸어오는 한 사람이 보였어요. 하나님이 요한에게 나직히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분이시다. 요한은 가슴이 뛰었어요. 그가 평생 기다려오던 순간이었거든요. 보라. 예수님이 물속으로 들어오실 때 요한이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꼭 귓속말 같았어요. 소리를 더 크게 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나마 그는 겨우 입이라도 뗄 수 있었답니다. 온 세상의 죄를 가져가시는 하나님의 그 어린 양, 가장 좋은 양이시다. 내게도 세례를 주겠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요한은 제가 누구이기에 감히 당신께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캄캄한 방의 커튼을 확 걷어낸 것 같았어요. 마치 천국이 활짝 열리기라도 한 것 같았어요. 아름다운 빛이 구름을 뚫고서 예수님께 비치며 그분을 금빛으로 감쌌던 것입니다. 그분의 머리에 묻은 물방울들이 작은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 빛났어요. 하얀 비둘기가 날아내려와 예수님 위에 가만히 앉았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크고 우렁차고 똑똑한 소리라서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아들이다. 나는 그를 사랑한다. 그를 아주 기뻐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천국이 어둠을 뚫고 들어온 것입니다. 위대한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가자! 광야에서 유혹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을 택하신 예수님.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4장에서 6장.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곧바로 광야로 가셨어요. 언뜻 보기에 예수님은 혼자 떨어져서 어디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계셔야 했어요. 하늘 아버지와 함께 계시면서 자신의 새로운 삶을 준비하셔야 했던 거예요. 사막에서 예수님은 전에 하나님과 함께 세우셨던 비밀 구원 계획에 대해서 생각하셨어요. 세상을 지으시기도 전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야 할지를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구해주시려면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어요. 그분이 오신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답니다. 그런데 전에 동산에서 뱀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을 했던 그 옛날 원수를 기억하시지요?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해주시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거짓말로 이렇게 속삭였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도 참 딱하구나.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너는 죽지 않아도 된다. 내 말을 들어라. 아니다. 예수님이 그 거짓말쟁이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 것이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은 아담과 다르셨거든요. 예수님은 새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분은 원수가 속삭이는 더러운 거짓말을 믿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아득 기먼 옛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그대로였어요. 예수님은 뱀이 하는 일과 맞서 싸우려고 오신 거예요. 그분은 죄와 어둠과 눈물을 없애실 것입니다. 또 그분은 고난을 당하시겠지만 이기실 거랍니다. 예수님은 사막을 떠나서 위대한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선 그분은 도우미들과 친구들을 찾으셔야 했어요. 할 일이 많으셨거든요. 예수님은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좋은 도우미가 될 수 있을까요? 똑똑한 사람? 부자? 힘세고 중요한 사람? 그렇게 생각할 사람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틀린 생각이라는 것을 이제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지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꼭 지식이 많다든가 재산이 많아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면 되지요. 하루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를 걸으시다가 그물을 깃고 있는 어떤 형제들과 친구들을 보셨어요. 그들은 가난한 어부들이었어요. 예수님이 큰 소리로 그들을 부르셨어요. 가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해변에 서 있는 그분을 쳐다보았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은 배도 잘 관리해야 했고 그물도 기워야 했어요. 해변에는 아직도 물고기들이 퍼덕이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낯선 분에게는 뭔가가 있었어요. 그들로 하여금 그물과 물고기와 배를 놓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가게 하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예수님은 지금까지 그들이 만나본 사람들과는 달랐어요. 예수님을 보자 그들의 마음은 신기하고 영원한 행복으로 가득 찼어요. 그들은 마치 드넓은 벌판을 자유롭게 달리는 것 같았지요. 예수님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테, 빌립, 바돌로메, 도마, 다른 야고보, 시몬, 다데오, 유다 이렇게 12명에게 자신의 도우미가 되어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모두 영원히 변하게 된답니다.